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사회주의 라곤일세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재화 작사, 리종은 작곡인 가요 사회주의 라곤일세는 주체 50이 196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업협동화의 길을 따라 나날이 꽃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의 전변과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 끝없는 행복을 반영한 서정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풍요한 들판의 아름다운 전경과 협동으로 꽃피어나는 사회주의 농촌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주면서 사람마다 화목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나라 천만년 번영할 이해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속에 인민의 지향과 염원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 라곤이라는 사상을 격조 높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사상 정서적 내용은 유창하면서도 폭넓은 아름다운 손율에 의해서 감명 깊게 형상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특징은 후렴 부분에서 4분의 4박자와 4분의 3박자의 유기적인 박자 변화로 손율 형상을 다양하게 발전 풍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가요는 민족적 감정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게 훌륭히 창작된 것으로 해서 우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여성 고음독창 가수들의 공연 종목의 하나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 뽁국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원군 작사, 모용일 작곡인 가요 뽁국새는 주체 46, 1957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농업협동화가 실현되어 새롭게 변모된 우리나라 농촌의 약동하는 현실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온갖새 노래하는 전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경도로 협동화가 빛나게 실현된 이 땅에서 만풍년을 갖고 가며 행복한 생활을 꾸려가는 농업 근로자들의 보람찬 노동생활 모습을 아름답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의 3박자의 흥겨운 리듬을 타고 뽁국새의 울음소리를 형상한 음조들이 재치있게 결합되어 있는 선율 영상은 경쾌하며 량만적인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련님의 현명한 영대에 의하여 농업협동화가 빛나게 완성되던 역사적인 시기에 창작된 우위 있는 명곡으로서 오늘도 우리 민의 사랑을 받으며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가볍게 불고요, 진달래는 꽃게도 피는데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